dream of living 삶의 꽃이 피는 나를 비추는 저 해가 뜨고 지는 city to city 더 불타올라 미쳐도 놓고 다 돌고 돌아 점점 사나워지네 지켜봐 baby let me see you drop it low 천상 위로 별을 따라 we climbing 올라가 내가 보여줄 테니 yeah 난 이 밤을 관통해 baby 소란살 그런 고민하지 마 어서 올라타 so please tell me that you're ready let's now gas pedal gas pedal gas pedal run 내게 미쳐 we swerve it all Making on your track, gas, gas, grab a this curve, 바닥이 또 뜨거워지게 난 너만 보고, girl.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어, only keep it real, I am. 불을 맞구마, V12 engine, ready to zoom. 정상 위로 별을 따라 we climbing, we climb. 올라가, 네가 보여줄 테니. 닿을 수 없는 한계까지 손을 뻗어봐, so please. Tell me that you're ready. Swerve to the left now. Gas pedal, gas pedal, gas pedal. Run, 내게 미쳐. We swerve it all night. 발발은 안 보여, 너밖에 난 안 보여. Oh yeah. Swerve to the right now. Gas pedal, gas pedal, gas pedal. 녹아버릴 듯 뜨거운 신호. 내 네가 새겨진 이유. You know nobody. Do what you do, you know nobody can do what you do. Nobody can do what you do. Every night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가는데도 no break